시에 가까워지는 시간, 시에 쉬운 과 재미를 더하다. 시 플러스 플러스. 열 번째로 더할 시집은 김소영, 시옷 우피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만나네요. 네. 오랜만에 보네요, 다들. 그런가? 아닌가? 나만 오랜만인가? 일주일이면 되게 자주 보는 거 아니야? 저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 대기 중에서 뭐 맨날 보든가. 아 그래? 맨날 네. 봐야 돼? 어, 그 10대 때 생각 아니야 그거는? 학생 때? 네. 네, 저는 만화를 좋아하는 김덕후입니다. 네, 저는 캐나다 오키홀데이를 1년 갔다 와서 이름을 지은 서단풍입니다. 네, 저는 목소리입니다. 아, 근황을 네. 얘기해볼까요? 오늘 소개 패턴이 조금 바뀌었는데 깜짝 놀랐네. 네. 너무 아무도 모르는 채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야, 저번 어젠가 좀 불현듯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꼰대가 된 것 같다. 시말로 꼰대가 돼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타인한테 예의가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제가 예의도 없는 편이고. 아무리 예의가 없다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어때 그런 어릴 때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뭐 사회적 규범도 잘 모르고, 그렇죠. 뭐 약속 잘 모르니까 뭐 예의라는 게 뭔지 모르고 챙길 수가 없는데 네. 최근에 막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이 든 몇몇 사람들한테 뭐 이게 꼰대가 되는 건가? 아, 본인이 네. 이제 한 행동을 자신이 돌이켜 봤을 때. 아, 내 행동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좀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런 내 자신이 좀 뭔가 좀 싫어지기도 하고. 네. 이게 그런 건가? 이게 좀 그래 되는 건가? 약간 그래 싶은 거 같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그런 장면에서 나를 봤다라는 건가요? 네, 아니 그 막 저희가 게스트를 좀 공고를 통해서 구했잖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했는데 네. 반응을 보이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바라는 메시지 보냈는데도 그냥 쿨하게 씹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아, 네. 그리고 좀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씹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 하다가? 어, 얘기를 하다가 또 씹어, 그냥. 그 사람이 나랑 뭐 친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고. 네,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 그렇죠. 좀 하고 싶다 해서. 연락을 뭐, 했는데. 네, 반은 호의로, 상부상조로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좀 그렇게 됐는데. 예, 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뭐, 그런, 제가 모르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쁠 필요는 없으니까 막 신경 안 쓰는데. 네. 좀 사람들이 좀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위험한데. 이거 약간 위험한데. 근데 그렇지 않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좀 답장이 필요한 메시지인데, 그건 어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낸 네. 사람은 오매불만 기다리게 되죠. 네. 근데 답장이 없다는 거는. 그게 근데 뭐, 그런 거를 모를 때는 그냥 답장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또 그 사람들의 뭐 삶의 규범일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네. 왜 했는지 나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도.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쉽게 이렇게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 씹는 게 참 당하는 입장에서는 네. 열이 받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아, 열 받는 건 아니고 막 그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뭐 감정을 안 가져요 저는 별로. 사람한테 크게 관심 없어가지고 네. 그냥 보내면 보내는 거 안 보내면 안 보내는 거지만은 왜 안 보낼까? 이제 보내는 네. 사람 왜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냈을 경우에 네. 씹는 것도 좀 편리하죠 본인한테는. 좀 편리하거나 편한 게 있죠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굳이 막 의무적으로 답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보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다. 아, 그렇게 편리하다는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편리함을 추구할 수가 있나? 어느 정도 또 모르겠어요. 그런 저는. 식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가 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능적으로 막 네. 대화를 뭐 아, 그러니까 A만 말하고 A만 네. A만 대답하고 이거는 가능하지만은 네. 약간 아니, 뭐 대답을 안 한다 이거는 그냥 추구하기보다는 아, 좀 귀찮아 뭔가 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답장이 오니까 내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해야 하지만 그걸 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여. 그런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저는 아 그거를 이제 좀 당 저는 솔직히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진짜 기분이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 저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신경 안 써요, 그냥. 그게 차단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 자체를. 타인한테는. 그 정도 먼 사람들한테는 별로 막 기분이 나빠지는 일은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좀 내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 저한테 좀 뭔가 기분이 좀 오묘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부분에서 자아성찰을 보시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나는,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아니고 예의라는 게 이렇게 나에게 많이 주입되어 있나? 예의라는 뭔가 사회적으로 쌓아올려진 게 그런 진짜 꼰대가 되는 게 이런 건가? 훈계하잖아요. 뭐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죠. 네, 아직 나이를 젊은데. 좀 더 먹으면 이제. 너는 왜 아, 뭐 이렇게 아, 알겠죠. 네. 단풍님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근황을 얘기하면은 그 컴퓨터 과외 그거를 했고 좀 재충전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일이 많이 별일이 없었네요. 네, 별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히 막 오버워치 레벨이 좀 올라가고 어제 뭐 휴가 가족 휴가 간다고 하시더니 네, 그게 이제 엎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저기 라이딩을 가기로 했었어요, 가족끼리.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더위에 라이딩을 가는 거는 이제 맞아. 어제 너무 더웠어. 오늘도 진짜 더워요. 어제 걸어 막 가는데 땀이 막 흠뻑 젖어가지고 또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확 뒤바꾼 사건이 열대야.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아, 맞아. 가족들이 다 잠을 못 자니까 이제 피곤해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래. 집에서 있자. 아니면 뭐 가까운 카페로 가자. 이렇게. 카페. 카페가 최고죠. 네. 카페보다 뭐 어디 쇼핑 가신다던가 뭐 차 타고. 저 백화점도 좋습니다. 네, 동부산 아울렛이나 백화점이나 가면은 또 거기 시원하니까. 그렇죠. 네, 나름의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제 잘 쉬시길 바랍니다. 근처 쏘다니겠죠. 네. 에어컨을 찾아. 아. 네. 목소리님은 일주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그 한 노래에 빠져가지고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무슨 노래요? 아이돌 노래인데 네. 비스트의 리본이라고. 리본? 네. 저는 픽션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픽션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좋아했고. 주머니 손 넣고 딱 해. 그렇죠. 그 스텝 네. 춤 그 굉장히 좋아했고. 픽션 그 노래. 그때도 아마 여름 그 곡이 맞아. 여름에 나왔을 거예요. 그 한참 더울 때. 네. 리본이 요즘 나온 노래예요? 그러면? 예, 그 막 7월에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참 그 예. 비스트를 좋아하시나 봐요. 비스트는 좋아하게 된 건가 이게? 아, 이 노래가 네. 저는 비스트가 처음에 부른 건지 모르고 즐겨 듣다가 그래요. 네. 뭔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나도 모르겠. 나 여자 아이돌 노래 좀 아는데 걸그룹 노래는 좀 어떻게 알겠는데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이런 남자 아이돌 노래 전혀 모르겠어. 저도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꽂혔네요. 예, 비스트 노래 이게 좀 좋더라고요. 그 픽션처럼 픽션 아시죠? 네. 그거 즐겨 듣지 않았습니까? 그냥 TV에 나오니까 음악 그 군대에서 음악 방송이 그건 유일한 낙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도 저희는 막 쉬면서 막 그 춤도 추고 그랬어요. 막 후임 들어갔지만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딱 주머니 손 놓고 한다는 뭔가 트렌드이긴 했죠, 그 노래도. 그래서 비스트가 여름에 나오는 곡은 좀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또 좀 하고. 리본이란 걸 통해서 내가 비스트를 좋아하는 자아를 좀 깨닫게 됐다. 약간 어떻게 그렇게 뽑아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셨네요. 그냥 리본 예, 비스트 좋아합니다. 시집 얘기를 하면은 네. 이번에 얘기할 시집은 김소영 시인의 시옷 우피읍 숲 숲입니다. 제목이 특이해요. 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고요. 문학과 지성사 신선 474 네. 비교적 최근 시집이에요. 2015년 11월에 그쵸. 나왔습니다. 이분 젊으시고 87, 책 딱 펼쳐보면 84년에 태어나셨고 첫 시집이에요, 이 시집이. 84년이요? 네, 33. 네. 그래서 어떻게 네이버에 쳐도 안 나오시고 대표인으로 안 나오시고 그게 없으시고 인물 정보에 좀 힘들었어요. 네. 정보가 없어. 정보 없으면 좋아하잖아, 니. 아 이게 막힐 때마다 살짝 보는데 아 막혔는데도 안 나와서. 아, 네. 정보는 얻을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소개할 정보는 인터넷 찾아볼 수 있는 정보는 솔직히 출판사에 그거 책 속의 정보 이거밖에 없긴 하지만은 어떤 데 정보가 있느냐 하면은 팟캐스트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어, 젊은 시인의 다락방이라는 네. 시 전문 팟캐스트가 있는데 네. 젊은 시인분들을 매주 초대해서 막 얘기하는 팟캐스트인데 그쪽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궁금하시면 들어보셔도 되고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직접 목소리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집이 이 시집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9주 동안 진짜 읽기 편한 시들만 읽었구나. 초심자용 시들만 우리가 했었구나. 아이고 좀 어려운 시가 있었는데 이 시집만큼은 네. 진짜 맞아, 맞아. 앞뒤 연관도 안 되고 너무 훅 상급자로 훅 넘어가는 느낌? 네. 저는 정말로 그 이미지 찾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냥 시 한 시 한 시 한 시마다 그 이미지 찾는 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집 안에서 네. 숲에서 시어들이 네. 굉장히 막 상징적이고 모든 시어들이 웬만하면은 상징적인 시어들이 많고 또 저희가 했던 시들은 대부분 현실의 장면을 막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 시인이 겪었던 현실의 장면을 딱 제시한다거나 네. 어떤 현실과 유사한 장면들을 제시하는 그런 장면 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 시집은 그런 시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네, 현실의 네. 장면에 딱 나오는 시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관념의 세계에서 그 예전에 네. 운명을 가져왔던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뭐 서사 그 운명을 가져 한강 시인의 시집은 서사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건 또 서사도 없고 네. 네.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딱딱딱 쓰셨고 그, 네. 저는 이제 보면서 아, 이 상징 단어가 상징하는 걸 찾아낸다 네. 그 너머를 보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나도 와 이 너무 어려워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오히려 더 1차원적으로 접근했어요. 아 그렇죠. 그 느낌이나 1차원적으로 네. 접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지? 제 상상력으로 최대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넘은 거지. 아 넘은 거. 2차원 3차원적이지 그런 아, 거는. 아 그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상징을 찾아내는 거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단어가 주는 거 있죠. 아, 뭘 토막냈다. 아, 토막낸 사건에 대해서 아, 뭔가 약간 연관시키는 그런 아, 형태로 제가 진행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 그런 거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어 있어요? 아니 시 무슨 글의 감상 방법 중에 네. 작가의 삶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방법. 네. 독자의 삶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방법. 네. 텍스트 그 자체만 읽는 방법 이렇게 네. 고등학생 때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지 않아요? 어제 배우셨겠네요. 아니 뭐 모르는데 어제 야자하고 오셨다고 제가. 아 어제 야자했구나. 네. 네. 어제 밤 10시에 맞춰가지고 아 지금 약간 정신이 네, 정신이 없는데 네. 토요일날 오늘 토요일인데 네 토요일에 네. 쉬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 요새, 아 네, 맞아요. 놀토라고. 예, 격주로 쉬죠, 요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읽어오던 시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맨날 하는 말 같은데, 어려웠으면, 진짜 이번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말 계속 했는데, 네. 이번엔 진짜 그 어렵다는 허들이 상당히 네. 높아요, 이번에는. 아, 맞아, 맞아. 저는, 하지만 이제, 탑 1위는 아니었다. 아, 네. 탑 1위가 뭐였어요, 네.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어려웠던 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경도신? 네. 저희가 뭐 한 개 별로 없는데 근데 10개 중에 한 개 네. 네. 다 기억을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웠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상상력으로 메꿨던 화가 한 편 있었어요. 그 편이 오늘도 그 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 2위 정도 된다. 은메달이다. 아, 네. 목소리님 어떤 난이도가 어땠습니까? 아 제가 시 알못이었구나. 그걸 잊고 살았었구나. 아 내가 시를 좀 아는 줄 알았는데 네. 9주 동안 하면서 시 잘 알이 아니고 시 알못이었구나. 아 근래 이제 내가 성장했다는 네.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형도 네. 네. 시인님의 네. 검은잎 그거를 네. 하면서 아, 근데 그때는 정말 잘했었어요. 그 색깔에 대한 개념을 되게 상상력을 많이 부여해가지고 얘기하셨었는데 검은색. 검은색이 뭘 의미한지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네. 제가 CR못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실을 좀 잃는구나. 아, 조금 잃고 가는구나. 근데 오늘은 줄 알았는데. 네. 아, 역시 나는. 역시 아, 나는 네. CR못이구나. 아니요, 아니, 뭐, CR못이 뭐, 실을 좀 공부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실을 잘 모르겠어. 이 시집안의 시들을 잘 모르겠어. 아, 이게. 글을 좀 내가 단순하게 읽는 편이니까 네. 좀 이런 게 약하니까 그런데 그게 모든 편을 각 잡고 네. 내 모든 편을 각 잡고 공부하듯이 좀 해석을 해보던가 맞아 하얗게 아, 불태우든가 아, 네. 아니면 아, 그렇게까지는 읽지 못했는데 네. 네. 아니면 이렇게 모든 편을 우리 토론하듯이 얘기하듯이 해보면 모든 편을 좀 얘기를 나눠봐서 어떤 시너지로 네. 생각을 확장시켜보던가 이렇게 해야지 온전하게 이걸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시집 전체를 우리 지금 토론하듯이 한다 이러면 네. 몇 시간 걸릴까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컨텐츠가 많은 시집 아니에요 8,000원인데 그쵸? 할인해서 7,200원인데 네. 이걸 다 얘기한다면은 넘겠다 집중력도 네. 그까지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세 편 하면은 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왠지 맞아. 너무 어려워 머리 네. 전공을 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밀어두고 싶어요 이런 시집들 저희는 너무 몰라서 맞아 맞아 비전공자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스타일대로 또 풀어나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뭔가 좀 우리가 읽기 편했다 이런 시들을 좀 골라오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읽기 편한 시들을. 그렇죠. 네. 네. 맞죠? 어려운 거. 엿 먹어봐라 이러면서 보는 거 아니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시도 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엿 먹어봐 이러면서. 나는 모르겠으니까. 아, 아 그랬습니까? 목소리님 그러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 제가요? 네. 아 저는 제 시를 딱 보고 네. 그냥 느낌이 바로 왔어요. 아 이분은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아. 여러분들도 생각할 것 같다. 아 그렇구나. 그 생각을 같이 했는데. 아, 아 약간 목소리님이 항상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시잖아요. 시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때. 저는 오히려 단풍님이 고르신 네. 시가 네. 아니 좆대바라 좆대바라고 고른 시가 아닌가 맞아 맞아 아, 약간 이건... 공격하는 느낌이었는데 아, 왜냐면은 제가 그 미드를 좋아하니까 제가 미드에 좀 연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명한 이미지가 저한테 와서 박혔었는데 두 분은 그걸 미드를 시청하시진 않으니까 그게 딱 와닿지 않았나 그래서 아니, 제가 좀 특정 영역에 너무 치우지 않았나 무슨 빨간색 초록색 그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도저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를 파악하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시간에 아, 우리가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또 배틀필드가 될 뻔해서 아, 이게 뭔가 시집을 디스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문장들은 아, 좋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수준이 네, 안 따라가서 저희가 수준이 안 돼가지고 네, 못 읽는 거지. 디스가 아니고 네. 저희를 디스 셀프 디스를 우리가 수준이 안 돼서 못 읽어. 네. 근데 그 문장 하나 하나씩 보면은 막 괜찮은 문장들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은 네. 상징적이라서 이게 연결되면은 우리에게는 좀 벅차다. 초심자에게는 좀 벅차다. 오히려 막 공부할 때는 시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네. 상징을 너무 파악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은 이게 추천. 네 재밌을 수가 네. 있어요. 미스테리로 가득한 시집. 저희는 좀 상징 이런데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없다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없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하여간 좀 그런 좋아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없는 네. 편이니까. 그렇죠. 좀 부족한 편이니까 어렵다. 요 시집 그리고 또 좀 재미있었던 게 네. 되게 직접적이지 않아요? 선명한 이미지를 많이 네. 제시했던 이미지는 선명한데 그리고 네. 좀 성인 쪽에 아 그래? 네. 그런 거 외설적이라고 해야 외설적인 것도 있고 약간 좀 잔인한 면들도 많이 등장하고 아, 뭘 자른다, 도끼로 네. 친다 그렇긴 했는데 네. 좀 외설적인 거는 잘 못 느꼈어요 좀 잔인하다는 거는 좀 느꼈습니다 저는 약간 그 잠자리를 표현한 시도 있었다. 아주 그 잠자리를 진짜 시니컬하게 뭐라 해야 될까, 거기서 원래 행복이나 기쁨을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네. 그런 잠자리가 허무한 것이다. 현대에서도 이렇게 소비적으로 행해지고 있진 않은가. 이런 걸 제시하는 시도 있었거든요. 현자, 현자. 그런가요? 현자 타임 때 쓰신. 아, 그럴, 그 모르겠어요. 뭐. 아, 여성분이셔. 아, 여성분. 아, 아, 아. 현자 타임. 네, 저희 여성분이라고 하면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 근데 궁금해진 게, 여성은. 조용히 하세요. 아, 네, 아, 저는 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게 이건가? 불편한 연인인가? 사랑 침실. 아, 이거구나. 붉은 여자가 떠났다. 아니에요. 단추라는 시, 단추. 단추. 네, 단추라는 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 소개는 안 하고. 네. 그 시가 좀 잠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좋았다. 네. 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시집 중에서. 근데 이게 약간 좀 서구적인 시각이 많이 있지 않았나. 네, 약간 미드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되게 직접적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거기서 나 약간 허무주의 같은 걸 또 끌어내기도 하거든요. 단풍의 나라가 떠올랐겠네요. 아, 약간 그거보다 아, 본인에서 거기서의 삶이 네 아, 캐나다에서 삶인가? 맞죠, 맞긴 맞는데 아, 맞긴 맞는데 이제 컨텐츠 생산지 캐나다랑 미국이라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나의 캐나다에서 삶을 그린 시가 아니고 네, 그건 아니죠, 당연히 네, 아, 이런 그래? 일 없었습니다 아, 아니었구나 어섰구나 약간, 아, 그래요? 이런 느낌인데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러면 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단풍님이 준비한 시. 네. 그림. 엿 먹이려고 준비한 시가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네. 네. 한번 얼마나 재밌는 시인지 미드 같은 시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림 찢는 찰롱. 오래전부터 커다란 비닐에 사람을 담는 걸 좋아했다. 머리에 총 맞은 남자 두 점, 녹색 혀를 가진 여자 한 점, 가끔은 막 담근 올리브를 끌어안은 노파를 걸고, 가끔은 구도를 바꿔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뚝뚝 떨어지는 비명. 그럴 때면 도끼로 내려치면 그만. 남들은 이들을 벙어리라고 생각한다. 찢어진 그림에는 물감이 흐르는데 붉은 페인트는 눈가에, 녹색 페인트는 입가에 칠하자. 그렇게 나는 너의 시선이 되어 걸려 있을 테니, 그렇게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 왜 시를 바꿨어? 왜? 생각한다 하지 물음표인데. 아, 그래? 아. 한 번 더 해볼게. 생각한다 하지? 아, 맞네. 아, 다시.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틀린 거 없나? 없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인쇄하다가 잘렸나 이게? 다시. 그림 찢는 살롱. 오래전부터 커다란 비닐에 사람을 담는 걸 좋아했다. 머리에 총 맞은 남자 두 점, 녹색 혀를 가진 여자 한 점, 가끔은 막 담근 올리브를 끌어안은 노파를 걸고, 가끔은 구도를 바꿔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뚝뚝 떨어지는 비명. 그럴 때면 도끼로 내리치면 그만. 남들은 이들을 벙어리라고 생각한다지? 찢어진 그림에는 물감이 흐르는데 붉은 페인트는 눈가에, 녹색 페인트는 입가에 칠하자. 그렇게 나는 너의 시선이 되어 걸려 있을 테니, 그렇게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 Yeah. 어, 이거 들으면서 느꼈는데 삼음절의 율격을 굉장히 잘 지킨 시간이니까 딱딱딱 굉장히 딱딱딱 읽으셔가지고 네. 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이 시를 이 시가 어떤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하시네요. 네. 어, 여러분들 날씨가 좀 많이 덥죠 요새. 네, 덥죠.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통해서 약간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그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감상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가 좀 남양 특집 시 같아. 좀 무서운 어, 예,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로. 네, 근데 약간 그 덕풍님 시 읽으실 때 사이코패스가 생각났어요. 아니, 아니, 이 단어들이 아, 시가 네. 좀 잔인하잖아요. 네, 맞죠. 근데 그거를 감정 없이 네, 네. 공감 없이 뚝뚝 어. 이런 음률로 읽으니까 네. 그냥 오, 뭔가 소름 돋는 더 무서운. 근데 정말 잘 짚어냈어요. 제가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보니까. 아, 일부러 그렇게 읽었어요. 네. 4885처럼. 그렇죠. 야, 4885. 너 4885지. 막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그 감상평이 뭐냐면은 그 제목이 그림을 찢는 살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찢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시에서는 이거를 그 사람을 그 찢어진 그림을 비닐에 담는다. 이거를 사람을 담는 걸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시적 감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의역 없이 받아들인다면은 제목을 제하고 그냥 진짜 그렇죠. 사람 담는 것처럼 그렇죠. 그건 정말 무섭지 않나. 추격자죠, 그거는. 거의 예, 죽여서 담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은 우연하게도 그림도 이제 한 점, 두 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 고기도 우리 한 점, 두 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토막내면 뭐가 나옵니까? 피. 또 나오고. 피부. 또 나오고. 근육. 그리고 사람 고기가 나와요. 아. 그래서 고기를 한 점, 두 점 이렇게 그런 걸 비닐에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아, 좀 짜릿하지 않나. 뭐가 짜릿해? 아니 이거는 컨셉 사이코패스니까. 아니 그거를 바라보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느낌을 했을 때 뭔가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하고 이걸 얘기한 겁니다. 뭐 물론 뭐. 제가 그 자르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유의를 느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짜릿하다는 표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거하고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인분께서 이렇게 한 점 두 점 이거를 약간 비슷하게 언어 유의를 의도한 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담은 그 한 점, 두 점의 고기들을 마치 전시하듯이 걸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거꾸로 걸고 막. 네, 막 그래서 구도도 바꾸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좀 잘라. 도끼로 막 내리쳐가지고 바꿔서 또 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4885인가요? 약간 감이 오시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신체를 절단하는 그걸, 그리고 그걸 전시하는 사이코패스를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살인마 시선을 그려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또 입증되는 게 뭐냐면은 시의 후반부로 가면은 네. 이제 사이코패스의 내부로 들어가요. 아. 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너의 시선이 되어 걸려 있을 테니라고 하거든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그 지금 제가 배경을 설명하고 이 표현을 들었을 때 내가 걸린다는 말이에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이코패스가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 즉 이제 토막낸 시체들에 대해서 네. 나와 동일시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아. 나아가면은 그 섭취라는 단어가 좀 떠오를 정도로 네, 굉장히 광기 어린 모습을 시가 전체적으로 쫙 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상상하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아, 사이코패스면서도 정신분열증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좀 기괴한 시라서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한 점, 두 점 고기를 사람고기 먹으면서 본인이 막 섭취를 하면서 그 사람과 나가 하나가 된다. 그 시선을 뭐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더 나아가자면 약간 눈 같은 걸 먹으면서 너의 시선을 내가 가지겠어. 막 먹고 막. 그런 거 판타지 소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되게 미드에 많이 나온 거. 크리미널 마인드 이런 미드에 보면은 사이코패스를 상대하는 프로파일러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 사이코패스들 정말 많이 나와요. 막 사람을 밀랍 인형으로 만든다든지 막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거 요괴 인간에서 봤어요. 요괴 인간? 요괴 인간 만화 아니에요? 네. 요괴 인간. 여기서는 만화에서 찾고 미드에서 찾고 요괴 인간 보면 그 모습이 막 용광로 같은데 밀랍 인형 만드는데 사람 넣어가지고 인형 만드는 거 있거든요. 아예 그냥 박제하듯이 네. 약품 처리를 해버리는 거. 네.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진짜 나와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요게 인간들 퇴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화는 아니죠? 아니죠. 그 만화인데 만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미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네. 제가 되게 신기하게도 이런 사이코패스를 정확히 그려내는 미드가 크리미널 마인드 말고 한 게 더 있어요. 뭡니까? 그게 이제 워킹 데드. 네, 미드 중 최고의 고어물. 워킹 데드가 그때 무슨 내용이에요? 워킹 데드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생존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아, 그럼 포스트 아포칼립스네. 좀비물을 기반으로 한. 그렇죠. 네. 이제 그 생존자들이 이제 서로 또 싸워요. 자신들이 뭐 식량을 더 차지하거나 좋은 장소를 제공받기 위해서 뭐 막. 그 클리셰죠. 흔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클리셰죠. 그렇죠. 클리셰요? 클리셰. 클리셰가 뭐예요? 뻔한 이야기. 네, 그 장르 안에서 반복되는 네. 장치 같은 거. 그렇죠. 네. 이게 들어가야지 그 장르라고 지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그 워킹데드 3시즌부터 나오는 악당이 있는데 가버너라는 캐릭터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워킹데드? 못 봤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그럼 조금 설명을 해야겠네요. 그 가버너라는 악당이 한 명 나오는데 네. 그 어떤 마을 하나를 자기가 만들어서 생존자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존자라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이끌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한편으로 겉으로는 되게 선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을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거기선 좀비를 워커라 하거든요. 그래서 워커들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해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제가 맡겠습니다 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뒤로는 자기가 그 리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독재자적인 모습을 보여요.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워커 실험을 거치고 그리고 막 자기 딸이 워커가 됐는데 워커를 막 사육한 그 딸을 이렇게 목에다가 개주처럼 걸어놔가지고 사육을 하는 등 되게 광기어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미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제가 프린터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머리를 모아놨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비 머리를 다 잘라서 그러니까 그림을 설명해드리면은 좀비 머리를 다 잘라서 그거를 물고기 수족관에다가 벽에 있는 수족관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한 몇 개, 열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벽에다가 약간 신체의 저 부분이죠. 그거를 네. 벽에다 다 넣어놓고 감상을 해요, 이거를. 근데 그 안에 있는 머리들이 살 움직여요. 워커기 때문에. 막 입도 뻥긋뻥긋거리고. 아, 좀비라서? 뭐, 네. 그래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기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뻥긋뻥긋 하는 거를 구경하면서,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는 그런 악당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이건 그거 같다. 병자호란 때 몽골 분들이 귀를 네. 잘라가지고 막 모다 놓고 다니고 허리에 매달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좀 그거 같기도 하네. 네. 이 장면이 시가 표현하는 게 너무 직접적이어서 네. 워킹데드 이 장면을 직접적으로 부딪혔습니다. 바로 떠올랐다. 잔인한 장면들이 워킹데드가 많이 떠올랐다. 네, 딱 이 장면. 다른 장면이 없고 딱 이 장면이 떠올라요. 전시를 해놨거든요. 아, 전시하듯이 살롱처럼 네. 좀비 머리 전시한 게 네. 아, 이 사이코패스야 네. 완전. 맞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 워킹 데드 가버너 피시탱크라고 치면은 그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치세요. 네. 네. 아, 보고 싶은데. 아, 뭐 제 감상평하고 연관 짓고 싶으시면 워킹 데드가 언제 나온 건가요? 지금 오래됐나요? 좀 됐죠. 네. 워킹데드 보시고 시를 쓰실 수도 있겠네요, 저라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 장면이 네. 너무 세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이제 아까 단풍님 그 워킹데드 설명하실 때 네. 그 뭐 좀비들로부터 우리 너희들 지켜 보호해 줄 테니까 네. 막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종북으로부터 너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죠. 하면서 예. 뒤로는 또 예. 위험한데 그래요. 네. 약간 그런 음모론이 있잖아요 좀. 아 맞아요. 그런 예. 게 다 세계적으로 다 있죠 조금씩. 네. 그래서 제 감상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간담이 선을 했으니까. 저는 좀 아쉬운데요 감상평이. 아~ 왜냐하면 네. 제가 뭘 묻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네. 아, 네. 색깔 그 빨간색 얼굴은 아~ 뭐를 의미하는 건가? 초록색 입술은 네. 왜 초록색 입을 의미하는 그 말한 건가? 네. 이거는 저는 이제 각 색깔에 대한 상징을 찾기보다 네. 그 전체적인 느낌을 봤는데 이거는 떠올랐던 게 그 악당 중에 조커가 있죠. 배트맨하고 붙는 그 네. 조커였는데 네네네. 조커 같은 경우 입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요. 그리고 입이 빨간. 네. Why you so serious라고 네. 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요. 이렇게 찢어진 거를 의미하잖아요. 네. 그다음 뭐 눈도 검은색으로 칠하는데 이렇게 얼굴에 색깔을 부여함으로써 그 광기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네. 뭐 물론 색깔이 바뀌었어요. 붉은 페인트 눈가에, 녹색 페인트를 입가에 칠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걸 떠나서 얼굴에 직접적으로 칠을 하는 거죠. 원색을 칠함으로써 내 광기를 드러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다. 화장은 사이코패스다. 다 잘라버리고 전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녹색이 입이지? 그러게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단어들이 좀 녹색하면,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녹색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힐링. 힐링. 자연. 예. 숲. 단풍님은 비슷합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 뭔가 그래요? 채식주의자인가? 녹색에 대한, 그냥 녹색 입에 칠한 게 말고 그냥 녹색에 대한 단편적 이미지가 뭐. 아, 녹색에 대한 네. 단편적 이미지. 저도 약간 재활용. 재활용. 에코. 재활용. 뭔가 또 길긴 한데 재활용 또 엮으니까. 아, 약간 재활용해서 자기가 이제 섭취. 자연, 재활용. 네. 아, 뭐. 저도 나무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근데 시집 제목도 숲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녹색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자연을 입에 쑤셔박은. 근데 녹색이 하니까 좀 그런 거 생각나요. 저는 막 옛날에 신화에 나오는 괴물들 있잖아요. 막 메두사 같은 애들. 입이 막 초록색 아니야 그런 애들 괴물들. 내 생각 내 상상 안에서는 입이 초록색인 것 같아 그런 괴물들이. 여성형 괴물들이. 뭐 사이렌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좀 뱀 같은 여성 괴물들이 메두사 아니면 뭐 한국의 뭐 구렁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네. 녹색 혀라고 하니까 왜 붉고 왜 녹색일까? 붉은색을 눈가에 칠하면 또 뭐 입에 뭐 일단 입에 자연에 넣었다고 칩시다. 네. 우리 단어의 상징을 찾아갑니까? 네. 네, 전체적인 이미지를 딱.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네. 왜 이게 붉은색일지. 저 이제, 그럼, 다음 시들도 다 이렇게 가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목소리는 궁금해 하시고. 그쵸. 단풍님은 그냥, 그, 뭐, 색깔에 대해서는 집중 안 하고, 그 전체적인 느낌을. 그냥 그렇죠. 영상처럼, 사진처럼. 그렇죠. 딱 보신 거네. 그 칠한 게 광기 나타났다. 아, 근데 워킹데드를 기존에 미리 보셔서 그렇죠. 그게 쉽게 많이... 뭔가 딱 이미지가 와닿았죠, 저는. 아, 그랬겠네요. 네. 아, 사실은 저는 제일 처음 이거를 그 읽을 때 제목을 안 봤어요. 그림이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도 자연스럽게 뭐 한 점, 두 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기괴한 사이코패스와 네. 정면으로 부딪히더라고요. 내재된 자아가 이렇게 표면으로 다연간의 미드 시청으로 네 미드 시청으로 아, 그래요? 사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뭔가 나 이해하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나 뭔가 현상을 그랬던 사, 단풍님 감상평 듣고 다시 이거 단풍님이 읽은 걸 들어보면 또 네. 느낌이 겁나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사이코패스요 네. 거리를 좀 둬야겠습니다 한 점 두 점 한 점 두 점 뚝뚝 떨어지는 비명 신나게 약간 와 무섭다 네 목소리님은 어떠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세요 모르겠었어요 아예 모르겠다 도저히 아 진짜 계속 생각을 해봐도 그 서로 이 단어 간에 뭔가 연결고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연결고리는 있는 것 같은데 막 어떤 거요? 사람 나오고 도끼로 막 내려치고. 아, 사람 도끼는 어, 뭔지 뭔지 알겠어요. 막. 네. 네. 근데 그 정도 연결고리?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이제 시집 시를 세 개 했지 않습니까? 아, 시 잘알이야 이제. 네, 아니 그건 아닌데 제 나름의 노하우가 이번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또 나중 다른 시에서 나와요. 그 방법. 아, 알겠습니다.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아까 말했듯이 좀 기괴하고 오싹하고. 남양 특집 그렇죠. 시 같고 그렇죠. 네 제목부터 유추해 보면은 그림을 막 그냥 벽에 걸고 그림을 막 도끼로 내려쳐서 마음에 안 드는 그림 막 잘라 버리고 이런 건데 네. 사람 뭐 남자 여자 노파 뭐 녹색 혀 뭐 거꾸로 매달고 이러면은 좀 오싹한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단순하게 읽으니까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인 척, 제목에선 그림인 척 이렇게 했지만은 오죠. 실제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림인 척 얘기하면서 네. 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어디서 들었냐면은 이들을 벙어리라고 생각한다지 이 행에서 최근에 이게 보니까 최근에 좀 화제가 되었던 괴돼지 발언 있잖아요. 아, 네, 알아요. 대중을 그냥 벙어리처럼 그냥 내리치면 그만 어 그냥 어디 걸면 그만 그림처럼 생각하시네. 네 사물로 네. 사람으로 생각 아니고 사물로 대하는 이런 자세를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아. 그런 말 할 수가 있지 아무 생각해도 하하하 네, 네 아무튼. 이게 그분은 아, 뭐 말을 잘못했지만 이 글씨를 또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내 눈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 시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람으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 뭐 자본주의 톱니바퀴로 생각한다던가 종업원들을 보면 그냥 서빙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 뭐 사람으로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림처럼 그런 삶의 제사에 대한 좀 주의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의를 줘야 됩니다.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로 사람인데 그림인 것 같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무슨 말이야? 아 사람인데 네. 어 그런 거지 뭐 사람인데 네. 그림인 것처럼 그렇죠. 벙어리처럼 그렇죠. 그냥 내리침 비명도 지르지만은 얘들이 네. 그냥 도끼로 짝짝짝짝짝짝짝 하면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남들은 이들을 벙어리라고 생각한다지? 라고 얘기하는 게 오, 굉장히 무섭네요. 진짜 진짜 사이코패스 같으니까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네요. 그냥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도 네. 그냥 톱니바퀴 네, 오두머리에 있는 사람이 밑에 바라보는 시선이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밑에 네. 있는 사람도 평면 그 평행적으로 다른 사람 바라보는 시선도 그럴 수도 네, 있고 인격으로 생각 안 네. 하고 그냥 사회 그냥 제3자는 네, 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네. 막 뉴스 보면은 전쟁 나잖아요. 막 이스라엘 이런 데서. 네. 그게 그냥 그림처럼, 네. 화폭처럼. 네. 우리는 그거에 우리는 사실 전쟁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냥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로서만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죠. 네, 그냥 전에 네. 듣고. 그렇죠. 그냥 보고. 소비하고 이런 네. 게 아닌가 직접적으로 네. 이렇게 보이진 않죠. 네 그런 것도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무섭고 어렵고 네. 그래서 이 감상평으로 여러분들 간담이 선을 했다면은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성공 안 한 것 같아. 사이코패스가 떠올랐다면 성공한 겁니다. 네. 저는 확 느꼈습니다. 네. 그 의도하신 네. 의도하신 건가요? 그렇죠. 의도했죠 제가. 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밝게 읽으신 건가요? 그래서 약간 감상평 읽자마자 어, 사이코패스가 떠올랐다고 목소리님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소름이었습니다. 저는.